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즈음하여 러시아 인터넷들이 특집하고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하바롭스크 비원강 인터넷신문 제브리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세계의 반제투쟁사에 길이 빛날 그의 군사적 업적을 전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빠뚜리오뚜이 모스크바는 그래서 7월 27일은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에 의하여 침략전쟁 역사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어져 나간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 루도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찬양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